Yeah. Conquest. Kitty B. Shims. Let's go. 뭘 원해 까였는데도 매일 널 덮게 만드는 이유를 말했죠 난 7월생 아주 뜨거운 날의 summer야 but 500일이 지나도 계속되니 걱정 마 무대 위에선 be my access better than 이 때론 너만을 위해 넘칠대는 private beach 날 소유하고 있으므로 너만 스르부럽지 않단 말하는 멋지 아직만 친하지만 내가 벌었어 왜 남자만 내 꿈은 independent woman 이미 이뤘지 더 멋진 년이 되는 게 나의 결치 쉽지 않을 걸 알아서 더 재미를 느껴 That's my attitude 터지는 attitude 이건 my baggy boom Like baggy cute 찐깐 내 남자 아닌다 할 수가 없어 넌 수많은 safe 중 내 입을 가졌어 내 남자 친구 좋겠다 정말 좋겠다 나 같은 여자를 만났어 내 남자 친구 좋겠다 정말 좋겠다 나 같은 여자를 만났어 시간 소주 한잔해도 워리 버리 몰입권 어때 구두나 명품 백 머리를 넘길 때 분위기 넘치게 담은 소년에 한 번 더 감사해 너의 존재 자체 확실히 내 눈엔 벗은 게 완벽해 아직도 어딜 가도 손을 잡고 다니자고 하는 점이 다른 무엇보다도 날 설레게 만들었대던 주위에 얼쩡대는 애들이 없다면 좋겠지만 차피 내 앞에서 안 되잖아 신경 안 쓴 내가 랩을 할게 넌 노래 내 모든 것을 널어도 돼 우리 둘은 비율이 죽이는 소매 너의 한마디가 날 더 춤추게 해 자존심 세우지마 오늘은 내가 사 영화 낮 전시 점심 커피 먹게 늦은 밤까지 책임질게 네가 요즘 듣는 건 내 노래 MP3 네가 요즘 보고만 지는 건 나의 CD 꿈이 있는 여자와 같은 공간 에서 꿈꾸는 넌 옆에서 침 흘리며 보다 예쁜 여자 많아 하지만 넌 내게 항상 You are so beautiful